네, 안녕하십니까. 키움증권을 통해서 매일 오전 11시부터 90분간 시청자분들 찾아뵙고 있습니다. 마켓11 1부 시작합니다. 이왕입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이승원입니다. 완전히 네. 다시 겨울이 됐어요. 조금 겨울? 아니야, 한창 겨울, 한창 겨울. 작년에 또차 타고 왔죠? 아니요, 그게 아니라 차 아침에. 타고 왔어? 안못 타고 아, 왔어? 차안 타고 오셨어요, 아침에? 타고 오셨잖아요. 그 다음에는, 아니죠. 잠깐 오고 나서 그 왔다 갔다 하면서 그 저도 대리석 왔다 많이. 갔다 하면서 걸어 다니죠. 엄청 추워, 지금, 아침에. 아니, 어제 저녁보다는 안 추워요. 어제 저녁 때 햇빛이 떠서. 어저께 저녁 때차 타고 왔어? 아니요, 걸어 다녔는데, 네. 어제 저녁에 걸어 다녀 손이 땡땡 했는데, 네. 어제는 오후에 해가 안 났잖아요, 별로. 근데 오늘은 해가 나서 상대적으로 괜찮더라고요. 그 뭐죠? 예. 그 엄청 싼 무슨 클린 있죠? 무슨 클린? 세탁소. 예. 싼 예, 무슨 있습니다. 클린 있죠? 무슨 클린? 예, 뭐 하나 있죠. 아, 유토피아인가? 예, 뭐, 아, 유토피아, 클린토피아, 클린토피아. 클린토피아. 난 몰랐는데 클린토피아 오너가 거의 돼지띠 주실 거예요. 왜냐면 저 아는 선배 친구라고 하더라고요. 네네. 동기 고등학교 동기라는데 네. 완전 낚였어요 이번에 클린토피아한테. 엊그저께 갑자기 내가 클린토피아에 물옷 맡기는데 문자가 왔네? 어? 겨울 정장, 겨울 외투, 어? 30% 할인 이렇게 나온 거야. 애딱 갖다 줬거든? 갑자기 추워져갖고는 엄청 추워갖고 두꺼운 거가 없어갖고 세탁소에 엊그저께 그 문자 보고 네. 20% 할인해. 20% 할인에 뭐 그냥 냅다 갖다 줬는데 추워졌어. 혹시 크립토피아 쓰신 분은 문자 받으셨을 네. 거예요. 겨울 거뭐 옷이나 이런 거 있잖아요. 근데 할인한다고. 아. 중간중간에 세탁해서 입을 때는 크린토피아가 괜찮은데, 그, 이제 마지막에 보관할 때는 딴 데다 해요. 왜? 왜냐면 좀덜 깨끗해지더라고. 아, 덜 그래요? 깨끗해지더라고. 그래서 네. 크린토피아, 그거는 예. 자기가 옷을 워낙 저기 한 거지. 옷을 워낙 더럽게 입으니까 그런 거지. 아, 와이프도 그렇게 얘기하더라고. 와이프가 그렇게 아니죠. 하더라고요. 자기는 술 냄새 있고, 막 담배 냄새 쩌들 그런 거지. 나는 네. 술도 안 마시고 담배도 안 피니까 깔끔하지. 그건 그렇고요. 시장은 뭐, 좀 많이 어떤 사람은 많이 또 떨어진다는데 쥐뿔 떨어지면 못 떨어져. 제가 보면 견주한데요. 오늘 시장 상황 110분 됐는데요. 어떻게 보고 있어요? 네, 뭐 일단 어제 우리는 시장이 선반영이 좀 됐죠. 그러니까 네. 중국 시장에 대한 수출 지표에 대한 둔화 이것들이 이제 선반영이 됐고, 네. 중국은 뭐 어제 또 이제 플러스 마감이 됐었습니다. 네. 그러니까 중국도 이제 3% 정도 하락하다가 플러스 1.5 마이너스 1.5% 그 정도에서 왔다 갔다 하다가 결국엔 창 막판에 이제 플러스 돌렸고, 반면에 이제 해외 시장에 대한 쪽이 유가하고 함께 빠지면서 네. 같이 이제 뭐 이렇게 좀 빠지는 형태인데, 다들 이제 조정받아야 될 위치에서 이 조정을 받는 그런 모습이었고요. 미국 시장하고 좀 다른 모습이죠. 나스닥 바이오테크 인덱스가 3.58% 빠지고, 마이크론이 뭐8% 가까이 빠지고 이랬는데, 우리는 이제 제약 바이오 중심에 대한 강세, 뭐 이런 흐름에 대한 쪽이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내용적인 측면에서는 미국과 동조화가 지금 안 되는 측면, 그렇죠, 그렇죠. 이런 흐름들이 나타나고 있고요. 그리고 네. 어제 선반영이 됐기 때문에 오늘은 시장에서 이제 하락에 대한 쪽은 이렇게 나타나지 않는 상황. 다만 이제 수급적인 측면에서 외국인에 대한 매수가 일단 멈췄다. 네. 요게 이제 좀 특징적인 모습이겠고, 오늘 시장에서 이렇게 그러다 보니까 그 제약 바이오에서 일부 종목들에 대한 강세, 네. 요 정도가 좀 눈에 띄는 이제 네. 그런 상황이고, 나머지는 지금에서는 뭐 낙폭과대 한국전력에 대한 반등. 네. 나머지 종목군에 대한 쪽은 지금 보게 되면 낙폭과대 종목군들, 뭐 지금 네. 롯데푸드라든가 뭐 신세계푸드 뭐 이런 네. 그 CJ 제일제당, 그동안에 이제 그 하락 조정이 있었던 그런 종목군에 대해서 지금 이런 반등에 대한 쪽이 나타나고 있다라는 거, 이게 좀 특징적인 흐름에 대한 쪽으로 잡히고 있습니다. 저도 특징 좀몇 가지 말하면 돼요. 네네. 그건 그렇고요. 네. 무슨 얘기죠? 우리 지금 소통해야 되는데. 네. 아, 알파고 얘기도 하시는데요. 오늘 1시부터니까. 3시라고 그러던데, 아니, 뉴스에. 1시 보니까. 왜 갑자기 3시라고 하는데 1시로 쑥 바뀌었어? 네. 보니까 그 슈미트 회장 일정인가 있나? 어. 아, 도르죠. 하여튼 왜 바뀌었는지 모르겠지만 바뀌었어요. 뭐, 진짜 3시부터 하고 1시부터는 쇼만 하고 아, 할지 모르겠어요. 1시부터네, 하네요. 1시. 네, TV 중계 1시부터. NHN 엔터가 중계한다던데. 아니, KBS 하고요. 네이버, 유튜브, 아, 바둑 TV, 에브리온 TV, 아프리카 TV, K바둑. KBS에서 일부 KBS2, JTBC3, 그 다음에 SBS 다 이렇게 이렇게 왜냐면 그런 거다 구글에서 마음껏 써라는 거죠? 네네 아마 중계가 하는 그 경비 다 구글에 다될 거냐? 그리고 그치 얼마나 좋아? 구글은 누가 100만 불을 아직도 고민해 네네 100만 불 누가 하는지 모르지만 구글에 나나? 내가 할거 아니야? 네네 내가 얘기했잖아요 이거는 이 사람들이 돈 따고 나서 어떻게 쓸지도 몰라 왜냐면 이미 자기네는 유네스코랑 뭐 기부기나 다 쏜다 그랬거든? 네네. 저 구글 쪽은? 네. 근데 보면 이세돌 형님은 또 자기 혼자 먹으면 어떡하냐? 자기 혼자 먹지, 뭐. 아니, 어떡하라고. 아니, 자기도 빨리, 네. 이제부터라도 자기 애 둘이니까 바둑을 가르쳐. 그래갖고, 그 대국료만 1억 5천이 돼? 이기건 직원, 대국료만. 저희 동네에, 저희 같은 층에, 쇠지 건너 그 우리 아들을 아주 이뻐하는 형이 하나 있어요. 프로 기사요? 거의 지금 그런 급이거든요. 네, 네. 근데 그 형 그렇게 걔 동생 그 우리 아들한테 잘해주고 해도 형이 바둑하자 그러면 싫은데 싫은데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네. 아 근데 중요한 거는 갑자기 얘기 나오면 이해 보시면 되겠죠. 저는 이세돌 이건 그 뭐 누가 이긴 별로 관심이 없어요. 네. 중요한 거는 이세돌보다 잘하는 사람이 우리가 몇 명이나 되겠어. 뭐 가로 이기는 게 있지만 전체 레벨로 보면 몇 명 안 될 거 아닙니까. 네네. 네. 예, 그리고 뭐 그 뭐 이번에 프로 지난해 프로 2단까지 이겼잖아요 저 친구가. 그러니까 그 프로 2단 이상 되는 사람이 얼마나 하는지 모르겠지만 웬만한 바둑단 사람보다 다 잘하는 거 아니에요 지금 알파고가. 그잖아요. 그 계속하기 때문에 하여튼 세상 무서운 세상인데 고에 대해서 제 얘기 아니라 세계 최고의 미래학자가 한 얘기 한 그 사람이 있거든요. 오늘 그것도 잠시 후에 이슈 따라잡기 시간에 제가 정리해 드리도록 하겠고요. 오늘 보면 제 눈에 보이는 거는 에이지 네트워크스가 반등하는데요. 제가 에이지 네트워크스 말씀드리면 차트 한번 잡아주세요. 에이지 네트워크스. 제가 작년 겨울에 그 마지막 크리스마스 전에 저 출장 가면서 제가 이제 내년도 관심 주시려고 한 4개인가 5개 얘기했거든요. 네. 다 괜찮았어요. 네. 다 괜찮았어요. 물론 비옥스 들어가고 있는데 네. 현대백화점도 들어있고 에이지 네트워크스 얘기인데 에이지 네트워크스 박살 났거든요. 네. 근데 그 에이지 네트워크스 사네. 그리고 말이 나온 김에 요즘 같은 세상에 제가 말한 또 100%짜리 하나 있어요. 딱 한 종목에서. 오늘 연중 최고가 나오대. 100%? 100%짜리. 내가 얘기했을 때 자기한테 엄청 또 핀잔 들었던 거 있잖아. 100짜리. 그 시가총액 무지하게 작은 거? 아니, 의자 아니. 만드는 거? 아니, 그거 말고. 그거는 여전히 떨어지고 있고. 그거 떨어지고 난 그거밖에 기억 안 나는데, 100%짜리는. 만화에서 관련된 거, 만화. 예, 예. 만화 있지, 만화. 아, 100%짜리. 연중 최고가라는 거. 그거, 예, 예. 그거. 그 얘기했을 때 내가 욕 받아주면 어쩌나 자기한테. 아 연중 나는 연중 최고가 신고가 났다고 연중 최고가 자기 귀가 문제 있네. 노령화라서 귀가 문제 있어. 제가 여기 세 번 계속해서 내가 연중이라고 얘기했어. 그걸 못 네네. 알아들으면 안 되지. 네. 네. 근데 계속 말씀드리지만 저는 하여튼 그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요번에 중국에도 마찬가지 홍콩도 마찬가지고요. 일본도 마찬가지 여행 관련 그런 주식 있죠. 여행 관련주 네네 대박 날 수 있다 보고 있어요. 여행 관련주. 왜냐하면 네, 아니 단기적인 건데요. 이게 3월 16일 26일부터 그 예매 시작하거든요. 상해 디즈니랜드가 그 6월 개장 아니에요? 아 디테일이 없네. 네. 아 참, 네. 아, 이 아저씨 왜 이러시요? 요즘 세상을 등을 지켜 살아? 아니, 6월 개장인 걸로 알고 있는데. 6월 16일 개장. 예, 네, 그러니까. 3월 26일 예매 시작. 아, 예매. 그러니까. 예매. 아, 딱 이 시간 걱정인데. 아 왜? 왜냐하면 그게 왜 중요하냐면. 주식시장에 이제 반영되는 종목들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그 얘기하잖아요. 그 전략을 짜려면 3월 26일부터 사면은 이게 조금 너무 빠르고. 아니 뭐 아니죠. 네. 왜냐하면 3월 26일부터 해서 우리나라 여행사도 내가 준비하는 거라고 있거든요. 대대적으로 홈쇼핑에 세일할 겁니다. 네, 그러고 있고요. 일본의 2배, 홍콩의 3배가 되기 때문에 아시아 쪽 다 몰려가고요. 역설적으로 그것 때문에 한국에 덜 올 거예요. 웬만한 사람들이. 근데 더더욱 중요한 건 제가 디즈니를 심층 연구하고 있거든요. 요새요. 디즈니요. 디즈니 전체 이익에서요. 전체 이익에서 4분의 1 정도니까요. 4분의 1 정도. 전체 이익에서 세그먼트가 있잖아요. 전체 이익에서가 한 90억 달러에서 100억 달러 정도가 레크리에이션 앤 파크에서 나옵니다. 레크리에이션이란 거랑 디즈니 호텔 이런 거에 나오거든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90억에서 100억 달러 정도 되는데요. 이번에 상해에서 나는 거가 그 정도일 거라는 얘기하고 있어요. 앞으로. 그래서 요번에 다 가는 사람이 5천만 명 뭐 이런 얘기하고 있거든요. 올해. 근데 디즈니랜드는 그 디즈니랜드 그 물건밖에 못 팔잖아요. 다른 물건 아예 못 팔잖아요. 뭐가요? 디즈니랜드 그 물건들밖에 완구나 그런 것들이 상 그 디즈니랜드 안에서? 예. 그 당연하죠. 뭐 그잖아요. 갑자기 왜 팔겠어? 그렇죠? 갑자기 땅을 팔겠어? 네네. 그래서 그에 관련된 거 있잖아요. 그 여행이나 이런 것들이잖아요. 그래서 괜찮을 것 같아요. 그래서 중국에서도 후광통에서도 그런 관련주 보시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하고 있고요. 하여튼 지금 나중에 또 기회 되면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 코너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마켓 이슈엔 전략인데요. 아, 이분을 만나고 싶었는데 아, 지난주에 약간 우리 특집을 밀렸어. 네네. 새로 오신 분 우리 키친소에 우리 소개하냐고 키전소 코너 때문에 키친소. 나 키친소에서 키친소? 키친소로. 키친소. 아, 네. 키전소. 네. 출전소에서 약간 밀려갖고 2주 만에 나오셨어요. 어느 분인지 소개 좀 해주세요. 자, 시장에 대한 이슈 살펴주시는 분이죠. 네. 자, 그 지금 보게 되면 상한가. 네. 손만 대면 상한가. 손대상 교수님 모시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필명이라보다 본명이지 본명. 본명. 본명 손대상 본명 네. 이호성 교수님. 이호성 네, 모셨어요. 일주일 네. 쉬고 나오니까 네. 또 소개글이 바뀌었네요. 네. 소개글이. 네, 소개글이 네. 바뀌었네요. 소개글은 매번 이승현 교수 마음에. 제 마음이에요. 마음이죠 뭐. 그날 그날 꽂히는 그 상황, 그날 그냥 기분에 따라서 네. 오늘 아, 오늘 기분 순회상이 좋겠는데 제 마음입니다. 네, 오늘 어떤 얘기할까? 네. 요즘에 이사 시즌이잖아요. 네, 이사 맞아요. 네, 그래서 그 얘기가 엄청 많이 나오더라고요. 네. 그래서 저도 다방 이런 거 이사 얘기를 좀 다방 직방 아니 ISA. 아, 그 이사! 이사, ISA. 이사하라. 그 이사의 이사? 그렇죠. 어. 그 이사라는 ISA, 얘기가. ISA. 네, 광고가 너무 많이 아, 나와서. 박수 한번 치고 들어가겠네, 이거. 좋은 꽁트였어, 네. 좋은 꽁트. 이사하라. 이사. 네, 그래서 타이틀은 네. 이제 풍수지리를 확인하고 이사해라. 네. 이런 얘기를 좀 해드렸는데, 네. 네. 아시다시피 광고가 무지막지하게 나오고 있습니다. 그쵸? 네. 이사하라라는 광고가 엄청 나오고 있는데, 네. 본격적으로 3월 14일 날 이제 공식적으로 이제 진행이 되는 거죠. 그래서 네. 35개의 증권사 및 은행 쪽에서 네. 그 상품을 개설을 시작을 하고요. 그 중에서 이제 33개 증권사 두 네. 개를 제외하고 33개 쪽에서 먼저 14일 날 네. 진행을 하고 있는데 어떻게 진행이 될 건지 완벽하게 나오진 않았죠. 네, 네, 그렇죠. 그래서 이제 뭐 불완전 판매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데 경품이 자동차까지 걸려 있어갖고 네. 저도 한번 해볼까? 하세요. 네. 그런데 이제 이게 되게 재밌더라고요. 네. 사실은 네. 거의 뭐 목숨을 건 전쟁이다라고 네. 증권사에서는 얘기를 하고 있는 상황에 이 부분을 여러분들이 좀 확인을 하시고 정해야지만 네. 좀 좋지 않을까. 왜냐하면 제가 생각하는 건 그거거든요. 매년 2천만 원을 논다라고 했을 때 1년 동안 네. 5년 동안 넣어 있는 거거든요. 그렇죠. 결국 5년 동안 못 빼는 거예요. 네. 그러면 5억짜리 1억치 주식을 들어가고 5년 버티면 그래도 수익이 나지 않을까. 그렇죠. 네. 그런 생각을 좀 해보게 되면서 네. 얘기를 좀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네. 뭐 국내 정기 예금 금리는 제가 얘기를 안 하더라도 뭐 얘기 다 아실 거예요. 그래서 저축은행 같은 경우도 금리가 높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네. 요즘에 그런 풍경이 많이 있답니다. 금리 올려달라고 떼쓰는 거. 예, 예. 근데 예전 같은 경우 그렇게 떼를 쓰면은 네. 일단은 가상금리를 좀 줬거든요. 네. 근데 요즘에는 이제 택도 없다고 네. 얘기가 나오고 있는 만큼이고요. 지점장 전결해갖고 줬죠. 네, 네 그렇죠. 그렇죠. 그리고 저금리로 인하고 뭐 부동산 시장도 뭐 물량이 많다라는 얘기가 나오다 보니까 이 시장도 네. 어느 정도는 수익에 대한 매력을 조금씩 잃어가고 있다 보니까 어떤 네. 새로운 대체 상품을 좀 가지고 있어야 되는데 네. 그게 나왔던 게 이사였던 거죠. 그동안 나왔던 재형저축 같은 경우는 작년으로 이제 마감이 됐고요. 네. 새로운 상품이 그 ISA입니다. 네. 그래서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금융자산 비용이 실질적으로 선진국에 비해서는 좀 많이 적다라고 보면 좋을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 부동산을 제외한 거죠. 우리나라 같은 경우 부동산 비중이 자산에서 너무 크다 보니까 남은 금융자산이 한 26% 정도. 네. 근데 이제 호주라든가 미국 같은 경우도 70%가 넘습니다. 일본 60%, 영국 거의 50%에 육박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요. 네. 금융자산 구성 비중을 오른쪽에 이렇게 확인을 해보게 되면은요. 네. 사실 예적금은 돈을 크게 벌지는 못하죠. 그렇죠. 예적금은 돈을 크게 벌지 못하고 요즘에 그나마 채권을 좀 하고는 있지만 채권 쪽에서도 역시 돈을 큰 돈을 만지지는 못해요. 네네. 은행 뭐 일반 은행 금리보다는 좀 높겠지만 그러다 보니까 펀드 보험 연금 사실은 뭐 경제가 힘들어지게 되면은 보험이라든가 연금은 먼저 빼는 거고요. 그러다 그렇죠. 보니까 수익을 낼 수 있는 구조를 확인해 봤을 때 100%라고 하면 15.6 거기에다 펀드까지 하면 20% 미만이라는 거죠. 네네네. 실질적으로 수익을 내는 구조가 그러다 보니까 저 같은 경우는 이제 곧 이사를 해야 되는데 진짜 이사를 해야 되는데 네. 그 전세라든가 월세 물량이 없어요. 월세가 나온다라고 하더라도 굉장히 비싸지는 거죠. 네. 그러다 보니까 수익을 낼 수 있는 방향을 계속 좀 찾아봐야 된다라는 거. 그리고 국내에서 이제 어제 그런 얘기가 나왔잖아요. 20, 30대 청년이 실질 네. 임금이 적어졌다. 그러니까 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는 네. 상황인데 오히려 고령자의 소득은 좀 늘어나고 있는 모습인데 네. 이게 일본에서는 또 그 얘기가 있더라고요. 네. 기본적으로 은퇴자금을 2억 5천만 원 정도를 가지고 나오면 이게 수명이 길어지다 보니까 수명이 길어지고 애들이 취업을 못하다 보니까 이게 원래는 몇 년 동안 살 거를 빠르게 소진을 한다는 얘기가 있어갖고요. 네. 일본 같은 경우는 우리나라보다 2년 정도 먼저 ISA를 도입을 했지만 대박이 좀 났다라는 거. 그렇죠. 네, 그렇기 네. 때문에 ISA에 대한 관심을 조금 가져보시는 것도 나쁘진 않을 것 같습니다. 예. 일단은 ISA에서 관심이 계속 고조가 되고 있는 게 일본과 영국 사례를 좀 확인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일본이나 영국 같은 경우 대박을 한번 쳤다는 거죠, 소위. 그렇죠, 그렇죠. 그래서 우리나라에서도 역시 100조가 넘고 150조 정도, 2020년에 대해서 한 150조 정도를 좀 확인을 할 수 있을 것이다, 모을 수 있을 것이다라고 얘기가 나오다 보니까 네. 이쪽으로 지나친 경품이라든가 혹은 관심이 많이 쏠리고 있는 거고요. ISA는 재형저축 소장펀드 두 개의 흐름을 보게 되면 작년에 사실은 끝났습니다, 이거는. 네. 작년에 끝났는데 소위 이 부분이 대박이 쳤다는 부분은 네. 절세 효과였죠. 네. 절세에 대한 부분 때문에 이슈가 확 됐었는데요. ISA도 역시 절세에 대한 부분이 좀 있습니다만 네. 사실은 조금 더 살펴보게 되면 절세보다는 다른 쪽, 수익률 쪽으로 좀 공격적인 방법으로 진행을 해야 된다라는 부분을 좀 얘기를 해드리고 싶고요. 네. 결국 내가 5년 동안 묻어들 수 있느냐를 확인해 보셔야 되거든요. 사실 경제가 계속 뭐 힘들어진다라고 얘기가 나오게 되면 있으신 분들이야 이제 뭐 절세에 대한 부분을 생각을 하겠지만 사실은 저소득층이라든가 근로사업자, 농어민의 경우는 돈을 벌어야지 절세고 그 다음을 좀 생각을 하는 건데. 그러니까 제의가 그 얘기예요. 그렇죠. 네. 결국 벌지도 못하는데 절세가 네. 무슨 상관이냐. 뭐 개인적인 얘기입니다. 네. 그래서 이제 신탁형 1위명, 그 다음에 일반적 투자형 1위명을 좀 비교를 해보게 되면 네. 1위명은 이제 맡기는 거죠. 맡기는 거고 그거에 대한 보수를 좀 내야 되는 부분이 있고요. 네. 신탁은 오늘 뉴스를 보니까 수수료가 거의 제로. 네. 근데 이제 수익성 쪽으로 확인을 해보게 되면 1위명 ISA 쪽으로 가셔야 되는 거고요. 안정형을 택하신다라고 한다면 신탁형 IS를 좀 진행을 해야 되는데 네. 여기에서는 이제 그전에는 안정보호 이런 쪽으로 진행을 했었다라고 한다면 신탁 쪽에서는 좀 공격적인 부분이 상품이 많이 포함이 되어 있다는 거죠. 네. 근데 이게 되게 재밌는 게 뭐냐면 시장이 진짜 망하면요. 뭐 1위명이든 신탁형이든 다 의미 없다고 보거든요 저는. 그렇죠. 네, 그러다 보니까 공부를 좀 하신 분들 그 다음에 공부를 하고 가입을 하셔야 된다라는 부분을 좀 언급을 해드리고 싶고요. 어떻게 든 ISA 같은 경우는 보수율이 굉장히 높더라고요. 아 그래요? 생각보다. 네. 그러니까 가령 예를 들어서 0.1%라고 하면 네. 매년 2천만 원씩 ISA에 5년 동안 넣는다라고 했을 때 예적금만 넣는다라고 했을 때 일반적으로 저희가 돈을 넣고 찾는 거에 대해서는 뭐 돈을 그렇게 받지는 않겠지만 받잖아요. 그렇죠. 근데 여기에서 이제 돈을 내야 되는 거죠. 네. 그런 단점이 있는데 이런 부분은 사실은 좀 홍보를 안 하겠죠. 네. 홍보를 안 한다라는 점을 좀 참고를 해 주셔야 될 것 같고요. 절세 금액을 딱 이제 얘기를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화면을 잠깐 보시게 되면요. 이게 지금 동일 조건하에 세제지원 금융상품 수익률을 비교를 해놓은 거예요. 그게 사실은 수익을 얻기 위해서 많이 네. 진행을 하고 있는데 단순 수익률로 7개 회사 중에 가장 낮습니다. 7개의 상품 중에서. 네. 그러면 절세를 또 해야 되는 거냐. 실질적으로 절세를 넣는다라고 하면 월에 한 30만 원 정도? 네, 30만 원. 아, 1년에. 1년에. 1년에 네. 30만 원에서 35만 원 정도를 절세를 할 수 있다라는 부분이거든요. 네. 그렇다라고 한다면 이게 과연 누구를 위한 네. 누구를 위한 상품인가라는 생각을 좀 가지고 있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영국이라 일본은 소위 대박이라는 걸 쳤습니다. 역시 네. 뭐 저금리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네. 영국에서 보게 되면은 가입자 수가 계속 늘어나고 있습니다. 늘어나다 네. 보니까 어떤 얘기가 나오는 거냐면 아이들을 위한 또 ISA가 또 나오더라고요. 애들용? 네. 네. 국내에서는요, 금융소득을 제외하고 주부, 네. 그 다음에 일용직, 네. 뭐 이런 아르바이트, 이런 게 다 포함이 안 되거든요. 가입 그렇죠. 자체를 못 하는데, 못하죠. 영국에서는 일단은 뭐 소득이 없는 아이들도 역시 네. ISA를 가입을 할 수 있다라는 점은. 아, 영국은요? 네. 네. 소위 뭐 계속 흥행이 되고 있다라는 측면을 언급을 좀 해드리고 싶은 거고요. 네. ISA에서 자산 보유를 좀 보게 되면은요, 결국은 펀드 쪽으로 좀 많이 들어가고 있고요. 네. 안정형 쪽으로는 예금 쪽이 일단은 주로 잡혀 있는 네. 상황입니다. 그런데 이제 뭐 증권형이라든가 ELS 이런 부분도 국내에서는 포함이 되어 있다라는 것 좀 참고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일본도 요즘에는 2년 전에 도입이 된 후에 아이 키즈 상품으로서 ISA가 또 나왔습니다. 아, 애들용. 네, 애들용에 대한 얘기가 나왔고. 일본에서 보게 되면 상장 주식, 그 다음에 ETF, 이쪽이 지금, 투자 신탁, 이쪽이 좀 많이 늘어나고 있는데, 이런 얘기가 있더라고요. ISA에 자금이 들어오게 되면, 어찌됐든 주식형, 뭐, 펀드형, 이쪽에 자금이 어느 정도는 들어오게 되면서 주가 지수를 끌어올릴 가능성이 있다라는 얘기가 있거든요. 네. 근데, 일본 사례를 확인해 보게 되면, 사실 주가가 한 20% 정도는 상승을 네. 한 모습을 좀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네. 주식하시는 분들은 이게 얼마나 흥행이 나냐에 따라서 또 주식 주가가 좀 간다라고 볼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근데 이제 너무 불안전 판매에 대한 이슈가 나오고 있다라는 부분을 좀 확인을 해보셔야 되고요. 네. 내가 필요한 상품인지를 확인을 해보셔야 돼요. 영국이나 네. 일본, 한국을 비교를 해보게 되면 실질적으로 그런 얘기가 있더라고요. 넣다 뺐다 할 수 있는 네네. 자격을 좀 부여를 하고 있다라고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국내에서는 그런 부분이 안 된다라는 것 좀 참고를 해주셔야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우리나라는 파상 결합 증권까지 들어오고 있거든요. 아, 네. 네. 그러다 보면은 역시 뭐 상품 자체가 나쁘다라는 건 아닙니다. 하지만 그거에 대한 네. 고수익과 혹은 그만큼 리스크가 더 커진다라는 것도 역시 참고를 좀 해주셔야 될 것 같고요. 만약에 내가 뭐 파생 상품을 지금은 잘 못하잖아요. 네네. 그래서 뭐 공격적으로 하고 싶다라고 해서 넣는다라고 했을 때 분명하게 어느 정도 교육은 좀 되어 있어야 된다라는 부분을 좀 언급을 해드리고 싶습니다. 뭐 중국 쪽이라든가 홍콩 같은 경우 ELS 문제가 계속적으로 좀 발생을 한 것처럼 네네. 알지 못하는 상황에서 그냥 무작정 들었다가 혹은 내가 선택을 했다가는 당연히 원금 보장이 될 수가 없다라는 부분이 단점으로 작용을 하는 거죠. 일반적으로 예적금 같은 경우는 5천만 원까지 보호가 됩니다. 그리고 ISA에서도 5천만 원까지는 보호가 되거든요. 네, 토탈로 할 때는 5천이죠. 그렇죠. 근데 중요한 거는 이제 주식으로 잃었는데 그걸 누가 보상을 해줍니까? 사실은. 그 욕먹는 애들이 보상, 욕먹는 애들이 있지 대신에. 그렇죠. 욕은 먹겠죠. 누가 욕 먹겠죠. 예. 그렇죠. 예. 그래서 이제 뭐 비교를 해보게 되면은 흥행 가능성은 있고요. 네. 투자자 유형 구분 기준, 그 다음에 금융상품 위험도 분류 기준 이렇게 좀 나눠봤고요. 일단 안정형을 추구하시는 분들은 뭐 ELS라든가 공격적인 그 상품을 얘기를 하는 것 자체가 이제 불법이다라고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네. 사실은 이게 개인 투자자분들 그냥 얘기를 잠깐 해드리자면 저는 안정적입니다. 급등주하고 계시죠? 네. 급등주하고 계시고. 저는 저기 손실률 크게 네. 한 30, 40%까지 가능, 손실 나도 괜찮습니다. 5%만이라도 그죠? 네. 사력 떨리고 그러는데, 이거는 확인하셔야 돼요. 내가 진짜 20, 30%의 손실도 버틸 수 있는 투자자인지, 아니면 그것 나는 버틸 수 없다라고 생각을 하시게 되면, 안정적으로 가셔야 된다라는 그렇죠, 거죠. 그렇죠. 예. 이게 어떻게 보면은 우리나라 투자 유형으로서 자기 본인이 직접 그 선택을 하게끔 되어 있는데 어떤 하나의 확실한 커리큘럼이 좀 혹은 뭐 설문지가 좀 나오기를 바라는 그러니까요. 마음으로서 내가 어떤 거 그리고 꼭 필요한지 절세보다는 수익 쪽으로 가야 되는 건 맞는 것 같습니다. 돈이 많지 않는 이상은 그렇다라고 한다면 내가 꼭 필요한지 필요하다라고 한다면 수익 쪽으로 그다음에 5년 동안 묶어둘 자금이 여윳돈이 있는지 그리고 내가 어떤 투자자인지까지 구분을 해서 좀 선택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상품 너무 많아요. 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그 엊그제인가요? 글을 보니 그 신문을 보니까 그게 있더라고요. PB가 누가 잘하는지. 네. PB가 어떻게 됐든 1위명을 맡기게 되면 PB들이 관리를 하는 거잖아요. 요새 그래갖고 한국경제나 뭐 다른 언론사도 일부 그런 거 하는 거 있는데 우리 동네 최고 PB 한 거라고 섹션 만들고 막 그러잖아요. 네. 홍보하고 돈 받는 거 전부 다 그런 거다. 까놓고 얘기해서. 재밌는 네. 거는 뭐 그게 만약에 진실이라고 하면 근데 그렇게 할 게 뭐 있어? 제가 이 증권에서 이래서 그런 게 아니라 키움증권 다 온라인으로 다 되잖아. 그렇죠. 뭘 해볼 게 뭐 있어. 집에서도 비대면으로 다 하니까. 그래서 ISA 최고 수혜는 제가 봤을 때는 이런 온라인 쪽에 강한 쪽이 일단은 계좌 많이 터지는 거기 때문에 그게 정답이에요. 그렇죠. 네, 그래서 키움이 그렇죠. 제가 보기엔 그런 거는 뭐 중립적으로 얘기해야 되지만 키움이 그런 쪽에서 상대적으로 좀 가장 유리하죠. 가장 상대적으로 유리한 건 사실이죠. 뭐. 네. 그거는 뭐 이제 선택은 직접 하시면 돼요. 선택은 알아서 하는 거죠. 네. 그렇게 정리하겠습니다. 네. 네. 그래서 하나만 더 말씀드리면 관련해서 지금 아까도 얘기했지만 수많은 상품이 있다고 그랬잖아요. 네. 그래서 그런 관점을 계속 또 뜰 수밖에 없는 게 그 콤트랑 제가 어저께 로보 어드바이저 얘기해줬잖아요. 퀀텀 네네. 펀드 이런 거 얘기했는데 제가 하나 잠깐 보여드리면 그 관련해서 KB 하나은행의 투자 상품 부장이 인터뷰한 것만 보시면 아실 거예요. 제가 지금 뉴스 하나 인용해 놨는데요. 로보 아이다 어드바이저 하나가 PB 100명 먹고 한 거라는 거예요. 이미 이렇게 하고 있다는 얘기죠. 증권 키움도 하고 있고 다 하고 있단 말이에요. 일종의 정도의 차이가 있을지언정 그렇기 때문에 나중에 또 기회에 대해 말씀드리지만 사람의 영향을 자꾸 넘어가 뺏어가는 사람들이 많은 거고 특히 소액 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네. 뭐 천만 원 그 예금하는 사람들한테 PB가 어떻게 다 못 해주거든. 네. 그래서 수술 안 날 팀 이런 거 하는 거예요. 네. 그런 거 계속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 얘기 한번 또 시작해 보죠. 네. 지난주인가 그 전주일 거야 아마. 네. 그 어떤 종목이 하나가 날아가더라고요. 날개 달듯이. 아 그런 게 있었어요? 신을 향해서 날아가더라고요. 신을 향해서? 네. 네. 네. 신에 대한 도전이 아닌가. 그건 또 뭔 얘기야? 그러니까 그 자녀가 있으시잖아요. 이제 또 전혀 자녀를 또 낳아야 되는데 내 결혼 타시고 결혼 안 하고 일단은 날 수 있어요 요즘에. 날 수가 있는데 왜냐면 내가 원하는 자식들이 이왕이면 키도 컸으면 좋겠고 이왕이면은 잘 생겼으면 좋겠고 공부도 잘했으면 좋겠고 다 조합을 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렇죠, 그렇죠. 그건 유전자로. 네. 근데 이제 내가 필요했던 부분을 포함을 해서 하고. 필요 없는 부분을 잘라버린다는 얘기죠. 그게 가능한 게 이제 유전자 가위라는. 왜? 공상과학 같은 문제냐. 윤리의 문제가 있는데, 그거? 그래서 요즘에 얘기하는 게 뭐냐면, 생식세포, 그 다음에 체내세포라는 게 나눠져 있잖아요. 네. 일반적으로 이제 뭐, 정자나 혹은 난자 이런 부분에 대해서. 불법적인 거 얘기 안 하면 오늘 곤란한데? 불법 아닌데. 종교적으로 문제 있는 거. 이거는 안 하겠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사실 아, 안 하겠다고? 생식적으로. 네, 네. 오케이, 오케이. 그런 쪽보다는. 그 이슈가 이런 게 있다라는 거 그냥 종교적 다툼 있는 거 방송하면 안 돼. 네. 저는 종교적 다툼이 아니고 이런 게 있다. 오케이 오케이 네. 오케이, 오케이. 그래서 유전자 가위에 대한 얘기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나 태어나 처음 들었어 이런 거. 이런 거 다 어떻게 조사해서 준비했어 이런 거? 이게 작년부터 이슈가 네이처에서 아마 이게 10대 기술 안에 포함이 되어 있고요. 그다음에 인공지능도 역시 포함되어 있고. 이런 거 언제 다 준비했어 이걸? 2주 동안 이거만 하셨어? 오늘 2주간? 아니 오늘은 좀 짧게. 미리 이게 아이템이 정해지면요. 대박이다, 준비하는 대박. 건 빨라요. 나 이거 처음 들었네. 처음 들었어? 장인 들었어 이거? 유전자 가위? 유전자 가위 엠젠 플러스 그 복제돼지 네, 그 얘기 있었죠. 시장에서 이슈가 한번 됐었죠. 근데 여기 종목들이 100%가 많아갖고 그렇죠. 얘기는 못 그럼 종목 거예요. 얘기하지 말고. 네. 네. 오케이. 그다음 네. 코넥스 거는 그나마 얘기해도 네네. 되지 않을까요? 아무튼 100%짜리 하지 마. 종목 빼고 얘기하면 안 돼요. 네. 종목을 빼고요. 유전자 가위를 보게 되면요. 난치병도 고치고. 그렇죠? 그다음에 면역결핍, 형질전환, 복제돼지, 국내 첫 생산, 성공. 뭐 일본, 중국 쪽에서도 역시 이제 돼지를 좀 만들었고요. 좀 밑으로 내려가다 보면은, 영국 쪽에서는 네. 인간 배아 유전자 편집 현실로 승인을 했다는 얘기거든요. 사실 생명 윤리에 대한 얘기가 계속 나오고 있고, 종교에 대한 얘기가 나오고 있는 상황에서 이렇게 좀 네. 진행이 됐고요. 지카바이러스 악재가 계속 있잖아요, 사실은. 어휴. 근데 지난 잠시만요. 지주 꼴마님 이런 말 쓰셨어요. 지난주 골든벨 문제 답이었대 이게. 유전자 가위. 아, 난 나갔으면 땡이네. 크리스퍼. 대박. 오케이. 네. 그래서 유전자 조작 기술로 지카 바이러스 모기를 없앨 수 있다라는 얘기가 또 나오고 있고요. 뭐 난치병을 고치는 기적의 가위라는 얘기가 있습니다. 너무 좋은데 내용. 네. 이거 되게 좋더라고요. 네. 그래갖고 뭐 이제 종목이 하나가 쓱 나왔는데 빨리 네. 지우고요. 네. 크리스퍼 유전자 가위라고 해서 이제 네. 유전자 가위가 원래 1세대, 2세대, 3세대가 있어요. 네. 1세대, 2세대, 3세대가 네. 있는데 네. 1세대와 2세대에는 사실은 비용이 많이 들고요. 네. 그 정확도가 좀 떨어진다라는 단점이 있었습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 네. 유전자 안에 유전자는 네. 단백질로 이루어져 있거든요. 단백질로 네. 이루어져 있고 네. 그 안에서 염기라는 부분이 포함이 되어 있었는데 그 전에 1세대, 2세대는 단백질 자체적으로 이제 분리를 하려고 하다 보니까 문제가 된 거고요. 네. 이번에 크리스퍼 유전자 가위가 혁신적이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는요. 네. DNA를 자체를 건든다라는 얘기죠. 그만큼 이제 세부적으로 더 들어갈 수 있다라는 부분을 좀 확인을 해보시면 되는데요. 지금 여기는 아까 전에 모기라든가 요즘에 GMO에 대한 얘기도 작년 꾸준하게 GMO는 들어봤죠. 문제가 네, 제기가 네, 되고 네. 있는 상황인데요. 네. 사실 이것도 유전자 가위 기술을 통해서 만들어졌다라는 부분을 좀 얘기를 해드리고 싶습니다. 네. 그래서 뭐 추후에 어떻게 변화를 하는지에 대한 얘기를 좀 해드리도록 하겠고요. 네. 크리스퍼 유전자 가위의 역사라고 얘기가 나와 있는데요. 사실은 1987년부터 진행이 된 거고요. 네. 그리고 1세대, 2세대, 3세대가 있습니다. 네. 그 만들어진 거는 1987년에 실질적으로 크리스퍼를 발견을 했고 그게 네. 2012년에 이거를 교정할 수 있다라는 보고가 되었고 작년부터 굉장히 좀 이슈가 되는 상황이었습니다. 네. 그래서 1세대 징크핑거 그다음에 2세대 탈렌 이렇게 나눠져 있는데요. 이거는 그 단백질 1세대와 2세대는 단백질을 좀 DNA를 바꿔간다라고 생각을 하고 변형시킨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는데요. 네. 여기에서는 이제 염기라는 부분이 또 있대요. 네. 그 안에서 이제 이게 세 조각으로 구분을 할 수 있느냐. 네. 15, 17쪽으로 조각으로 구분을 할 수 있느냐. 네. 그 다음에 20조각으로 구분을 할 수 있느냐. 그거에 따라 이제 정확도가 더 달라진다라는 얘기. 김영만 얘기죠. 아저씨 같은 사람이 나와서 한다는 거 아니잖아. 김영만 아저씨 맞나요? 네. 네. 그래서 네.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뭐 1세대, 2세대는 이슈는 되고 있지만 네. 3세대가 이슈가 되고 있는데 기술력으로는 우리나라가 1위랍니다. 기술력으로는. 근데 실질적으로 기술만 좋아요. 정책이 없어요. 황우석 박사 때도 손가락 기술 좋다고 엄청 자랑했다가 개쪽당했잖아요. 근데 이거는 지금 계속 이슈가 나오더라고요. 또. 야, 이건 신기한데 이거. 그래서 네. 체내 유전자, 네. 체외 유전자, 유전자 가위 이렇게 구분을 해보게 되면은 네. 체내 유전자는 이제 바이러스를 DNA를 담은 바이러스를 주입해서 네. 어디에 그거를 고쳐야 된다 네. 지정을 내리는 거죠. 네. 그러면 그거를 따라가서 거기에 이제 병을 치료하는 방법이고 체외에서도 역시 뭐 세포를 채취해서 DNA를 정하는 건데요. 유전자 가위는 여기가 암이 나오는 곳이네? 쓱 자르면 끝납니다. 그래서 되게 간단하다라는 얘기가 나와요. 이게 지금 다 현실화 되고 있다는 얘기예요? 되고 있죠. 관련 회사들이 그걸로 돈을 벌어? 아직 버는 건 아직은 아니고. 아니에요. 이게 투자가 엄청 네. 많이 이루어지고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쪽으로 해외 쪽에서 투자를 하고 있다는 부분이죠. 네. 그리고 실질적으로 지금 만드는 건 아직 연구 단계는 있어요. 연구 네. 단계는 있는데 네. GMO만 보더라도 이거 이쪽 기술로 네. 매출은 언제든지 낼 수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네. 근데 이제 뭐 문제가 좀 있죠. 윤리에 네. 대한 문제가 어느 정도는 있기 때문에 네. 그 부분을 어느 정도 해소하느냐가 좀 차이가 있을 것 같고요. 네. 유전자 가위 종류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굉장히 좀 복잡한 구조입니다. 결국은 1세대, 아. 2세대 마지막 가위 종류네. 그렇죠. 이게 이제 두 가지 대박이네. DNA잖아요. 네, 그렇죠. DNA가 두 개로 이루어져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네. 1세대, 2세대는요, 이 가위를 같이 잘라야 되기 때문에 두 개씩 만들어야 된대요. 네. 근데 크리스퍼 유전자 가위는 하나만 만들어오면 된다. 그래서 이제 만드는데 비용이 저렴하다라는 얘기도 계속적으로 좀 나오고 있는 상황이고요. 네. DNA를 결국 수리해서 어떤 네. 조합을 만드냐가 사실은 관건인 거죠. 그리고 작동 원리는 보시게 되면 DNA 이게 지금 이런 상태로 이해가 되는 거거든요. 너무 어려워 근데 내용 그렇죠. 저도 이제 뭐 경영학과 출신이다 보니까 네. 근데 제일 간단한 건 그건 것 같아요. 필요 없는 부분 잘라서요. 네. 필요한 부분을 갖다 붙인다라는 거. 에디팅이네 에디팅. 그렇죠. 복사 붙이기 하고 그다음에 필요 없는 거 잘라내고 크롭 해버리고 잘라버리고. 그런 사실은 이게 굉장히 좀 복잡하더라고요. 대박이네 대박. 근데 이제 제일 간단한 게 그거. 필요한 부분은 넣고 필요 없는데 자르고 그 부분에 참고를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준비 많이 하셨겠네요 오늘도. 공부는 되게 열심히 했는데 네. 사실은 제가 또 이쪽 분야가 아니잖아요. 네. 아니다 보니까 네. 설명을 제가 쉽게 해드리지를 못하고 있어요 지금. 아니 그건 상관없어. 너무 내용 좋아. 근데 이게 결국은 관련 주식들이 있는데 그렇죠. 100%짜리가 많다는 거잖아 지금. 그래서 이건 그리고 장기적으로... 이슈가 많이 되고 있는 거는 이제 코넥스에 있는 종목. 아 그래요? 그건 네. 뭐 시청자분들 알아서 잘 공부하시면 되겠네. 왜냐면 검색하면 또 나올 테니까. 이게 활용 범위가 되게 큽니다. 뭐 기본적으로 생명과학 쪽 아까 전에 얘기했던 생명과학, 유전자 치료제, 그 다음에 신약 개발, 동식물 6종 하는 거. 아까 전에 얘기를 했던 GMO, 그 다음에 헬스케어. 그러니까요. 네, 그래서 마지막은 이제 그 지금 중국이라든가 일본이라 나온 상품이거든요. 실질적으로 어떻게 됐는지. 걔가 그 근육질로 바뀌었고요. 근육질로 바뀐 거거든요, 개가. 네. 그다음에 소가 근육질로 바뀌어 있습니다. 소가 근육질로 바뀌어져 있고 네. 빠르게 이제 성장하고 병충해에 강한 네. 그런 식물들도 나오고 네. 있는 상황이고요. 무서운 얘기네, 무서운 얘기. 그렇죠, 무서운 얘기죠. 어떻게 보면은 이제 그 똑같은 사람을 세 번 보면 죽는다. 그런 상황까지 간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채널 K 방송이 정말 너무 좋은 거야. 박수 한번 쳐야 돼. 이렇게 지금 심하면서도 이렇게 정말 과학 생활을 해두는 증권 방송이 대한민국에 어디 있어? 네, 이런 게 있다. 이 정도만. 네, 이런 정도 수준은 우리 YTN의 과학 그 TV 하나 있잖아요. YTN 사이언스인가? 네네. 그 정도인데 거기 너무 과학적으로 어렵잖아. 우리가 주식하시는 게 딱 맞게 설명해 주셨어. 야, 오늘 상 받아요, 상. 수고하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하여튼 주식은 여기 100%짜리에서 말을 못하니까 네. 찾아보시고 그것도 좀 장기적으로 막 이런 거 레포트 나오면 이제 오늘 이 정도 기본 기율을 배우셨기 때문에 뭐 관심 있고 그런 게 만약 올라가면 저도 잘 모르는 전 오늘 얘기 들었는데 듣보잡이거든요. 전 처음 들었는데 그런 나중에 그렇죠. 자료를 좀 보시면서 좀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요. 여기 코넥스도 있으니까요. 관련주가 있으니까 이런 것도 찾아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오늘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이슈 돌직근데요. 오늘 뭐 이슈가 이슈니까, 어떤 1시간 반이네? 1시간 20분 있으면 또, 한번 놓잖아. 이세돌. 나 이세돌 형님 나오잖아. 네. 그래갖고 오늘 그 잠깐 좀 보여드리겠는데요. 레이 쿠즈웨일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레이 쿠즈웨일. 이 사람인데요. 이 사람은 저도 가끔 봤고요. 텔레비전에서 본 사람인데요. 이 사람이 전 세계 최고의 미래학자라고 얘기하는 사람이에요. 네. 이 사람이 여기 보면 영어로 표현하면 Who keeps predicting the future with security accuracy? 그러니까 무서울 정도로 아주 정확히 예언했던 걸로 유명한 사람이에요. 미국의 뭐 발명자이자 뭐 미래학자로 되어 있는 사람인데요. 이 사람의 얘기, 그러니까 이 사람의 말이니까, 이 사람의 말이니까 주장이니까요.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뭐라고 얘기하냐면 컴퓨터가 언제 사람을 따라잡느냐면 사람을 언제 이겨버리냐면 사랑하는 걸 배울 때. 그게 쉽게 허울한 영어도 있고요. 말씀 잘하셨는데요. 뭐 엑스마키나가도 영화 있었고요. 그 드라마로 하면 휴먼스라는 드라마가 영국에서 올해 작년에 나온 거 있는데 그런 것들 사랑하고 이런 거거든요. 감정이 들어가는 건데요. 그렇게 나왔는데 그게 인간이나 지금 보면 이 사람도 지금 당장 뭐 이세돌이 이긴다 쳤네 이런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관심이 있으니까 많은 사람들한테 물어봤을 거 아니에요. 딱 이런 얘기를 하고 있어요. 파서블 빛. 자기가 예측하기에는 사람을 완전히 이기는 거. 이거나 비슷해지는 거는 2029년 딱 제시하고 있네요. 그러니까 이 사람 얘기입니다. 이 사람 얘기는 13년에 되면 인간이랑 쉽게 해서 똔똔 아니면 더 잘한다. 비슷하는 거거든요. 예? 예. 매치 싸움이 되고 가능한 세계도 이길 수 있는 것이 2029년. 이 사람 얘기입니다. 그래서 참고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이런 것들은 제가 또 이런 것도 좋아하시는 분 계시거든요. AI. 그거는 제가 또 친절한 이학년이가 링크를 걸어드리는 센스를 발휘하겠습니다. 예, 또 다음 얘기 한번 해볼까요? LG 생활 생명 건강 아니 생활 생명 과학도 아니고 지금 LG 그 화학 부회장에 대한 이제 얘기 바이오 분야에 대해서 적극적인 M&A를 검토하겠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왜? 그래서 그 지금 중장기 미래 변화 세 가지 축에 대한 쪽을 에너지 그다음에 물 바이오 이 세 가지를 갖고 LG 화학에 대한 쪽에 대한 성장 그 플랫폼 기반을 이제 다져 나가겠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네. 지금 보게 되면 이차전지는 에너지 쪽 분야, 그죠? 그 다음에 수처리 사업에 대한 그 RO 필터, 그 다음에 물 분야에 대한 쪽에 대한 적극적인 투자에 대한 쪽을 하겠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물, 에너지, 바이오 이쪽에 대한 쪽을 갖다가 LG 화학에 대한 성장 모멘텀으로 가겠고, 그러니까 엔지니어링 플라스틱과 고기능 합성 고무 등 친환경 사량 소재, 그죠? 뭐 이런 기존의 배터리 기술적 이론 전기를 뛰어넘을 수 있는 혁신 전지, 뭐 이런 쪽에 대한 투자. 뭐 물 분야에 대한 투자, 뭐 이런 것들에 대한 쪽을 지속적으로 한다라고 하니까, 그러니까 지금 그 LG 화학에서 이런 얘기가 나온다는 것은 이분 한 분의 의견이 아니라 전체적으로 나름대로 이제 그 앞으로에 대한 방향성 다 큰 형님들의 의견이지.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이제 정해져 있고 우리도 이제 그런 쪽에서에 대한 종목에 대한 발굴, 뭐 지속에 대한 쪽이 돼야 되지 않을까라고 보여집니다. 예. 또 하나 지금 한번 볼 텐데요. 앞에서 이제 얘기했던 것들에 대한 내용을 보게 되면 최근에 이제 올라가는 종목들에 대한 특징이 뭐냐면 운전자 가위. 좀 새로운 걸 찾는 거예요, 시장에서. 그러니까 뭐냐면 이제 바이오 쪽이나 이런 쪽에서 보게 되면 자꾸 새로운 쪽에 대한 쪽을 찾고 있는 건데 희귀의약품 하는 주식들에 대한 쪽들에 대한 반응들이 상당히 좋게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보게 되면은 뭐 제2의 한미약품 금맥에 대한 쪽, 뭐 희귀약품에서 뚫는다라는 이제 머니투데이 기사가 하나 있었는데 이것도 좀 볼만했던 게 뭐냐면은 SK바이오팜. 그러니까 지금 보게 되면은 지금 뭐 진행 단계 SK바이오팜 같은 경우도 상당히 지금 진행이 잘 되고 있죠. 그 다음에 네. 녹십자 같은 경우도 뭐 이 헌터 증후군과 A형 혈우병 지금 3사항이 이미 지금 진행이 되고 있고요. 안트로젠 같은 경우도 이미 이제 그 크론병, 그 네. 크론성 누공, 그 다음에 뭐 이런 쪽과 관련돼서 임상 1상이 또 진행이 되고 있고 JW 중해제약도 임상 1상에 대한 쪽이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이거 네. 외에도 또 이제 다른 기업들, 그러니까 지금 보게 되면 안트로젠, 지트리엔, BNT, 메디포스트, 그죠? 그러니까 FDA 임상에 나서는 기업들. 그러니까 지금 희귀성 질환과 관련된 기업들에 대한 쪽들이 네. 시장에서 이제 좀 그 일단은 좀 많이 그 파이프라인에 대한 확장, 이 희귀병에 대한 파이프라인 확장에 대한 쪽을 해외 빅파마에서 계속해서 노리고 있다. 이런 얘기에 대한 쪽들이 나오고 있는데 요 이제 희귀병과 관련된 쪽 라인업에 대한 쪽을 좀 잘 보실 필요가 있지 않나라고 좀 보여집니다. 다음 뉴스 하나 또 볼 텐데요. 네네. 지금 보게 되면은 지금 삼성에서 올레드를 출시한다. 라는 얘기가 이제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삼성 추정일 뿐. 그러니까 올레드 TV 시장에 대한 쪽에 뛰어들 거다, 안 뛰어들 거다. 라는 네.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해외에서는 계속해서 삼성, 왜냐면 뭐, 이재용 부회장이 얘기했잖아요. 야, 올레드 해야지. 라고 한마디 했기 때문에, 올레드 TV를 하는 건데, 이제 이게 네. 또 왜 문제가 있는 게 뭐냐면, 글로벌 TV 시장은 현재 주류 LCD 방식과 자체 발광 인광 물질을 쓰는 OLED 방식으로 바뀐다. 네. 근데 OLED TV는 LG 전자가 주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소형 OLED 그래서 OLED는 뭐 삼성에서 쓰고 있으니까 패널로. 근데 이게 뭐냐면은 삼성에서 쓰고 있는데 쓰는 게 삼성밖에 없거든요. 네. 근데 소형은 OLED 기술에 대한 쪽이 더 뛰어납니다, 삼성이. 근데 네. 대형 면적 쪽으로 가게 되면 이 화이트 OLED에 대한 쪽은 삼성이 특허가 없어요. LG가 특허가 더 많은 거예요. 왜냐하면 아, 삼성 방식의 이 OLED는 이 가격을 단가를 낮추기가 너무나 힘들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제 지금 상황에서 이제 화이트 OLED로 가야 되는데 그럼 이제 특허 베이스에 대한 쪽이 이 LG하고 겹치다 보니까 삼성에서 TV는 해야 되겠는데 이거를 이제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그런 상황에 대한 쪽이 펼쳐지고 있다는 얘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해외 외신에서는 계속해서 OLED TV에 대한 쪽이 나온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 화이트 그 WRGB 방식의 OLED를 고려하고 있다라는 얘기를 하는 건지 지금 네네. 보게 되면 독자 기술을 발전시킨 OLED를 내놓을지 이런 것도 이제 관전 포인트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게 되면 삼성의 OLED TV 출시에 대한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아마 결국에는 LG하고의 특허 문제에 대한 쪽으로 어떻게 해결을 할 거냐 이 부분이 관건이 될 것 같고 아마 그 특허 만약에 서로 이제 특허를 공유하는 시스템으로 간다라면 네. OLED TV 시장에 대한 쪽이 빨리 개화할 수도 있지 않겠느냐 이렇게 보이십니다. 그래서 지금 보게 되면은 중국에서도 지금 오늘 이제 나온 뉴스를 보게 되면 OLED 쪽에서 이제 그 아직까지 발주가 다 나온 게 아니거든요. 삼성하고 이제 그 애플이 2018년도에 쓰는 패널에 대한 발주를 오래 줘야 되는 거고 장비 발주를 오래 줘야 되는 거고 2017년도 상반기에 이제 공장에 대한 쪽을 갖다가 안정화 스테빌라이제이션 시키고 그다음에 하반기에 이제 시험 생산 들어가서 이제 그걸 갖다가 2018년도 제품에 껴서 넣는 거거든요. 그렇죠, 그렇죠. 출시되는 제품에 아니면 2017년도 하반기에 나오는 제품에 대해 올해 집중적으로 발주가 나와야 되는 겁니다. 그러면은 지금 그 삼성이나 LG가 필요한 그 양을 계산해 보게 되면은 올해 이제 발주량의 한 5분의 1 정도 수준. 네. 아직까지 이제 발주가 다 나오지 않았다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또 하나는 뭐냐면은 중국에서 지금 그 중국에서 계속해서 이 발주에 대한 쪽이 의외로 좀 빨라지고 있다. 네네. 이런 얘기에 대한 쪽이 나오고 있는데, 그거는 이제 내일 보고서 시간 때. 보고서까지 아예 볼까요? 아니, 내일. 그 내일 보고서 시간 때 한번 봐. 내일 할 건데 내일은 안겨둬야지. 네. 내일 할 걸 오늘 하는 거는 불법으로 네. 봐야지. 네. 시간 오버하면서까지 하는 건 불법이야. 네. 이제 마지막으로 네. 하나 또 하나. 아, 제가 나도. 예, 하나 하시죠. 예. 나는 주지랑 상관없는 거니까 자기가 문제. 예, 예. 그러니까 지금 보게 되면은 네. 이 SK 브로드밴드가 이제 CJ를 인수했잖아요. 아, 오케이, 오케이. 제작 투자한다는 거. 근데 지금 보게 되면 3,200억 원의 컨텐츠 펀드를 조성을 해서 한국형 하우스 오브 카드를 만들겠다라는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 얘기는 뭐냐면 사전 절대 제작 못 만들지. 사전 지금. 그래서 사전 제작 시스템에 대한 쪽으로 가겠다라는 네.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네. SK 텔레콤 같은 경우도 아니 SK 브로드밴드 같은 경우가 왜냐면은 SK 브로드밴드 그 사전 제작 드라마 만들고 SK 브로드밴드 망으로 깔고 그렇죠. 그다음에 또 SKT를 통해서 또 이제 그 스마트폰으로 쏘고 하겠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보게 되면 뭐 크롬캐스트 쓰게 되면 뭐 상당히 좀 편하니까. 그래서 지금 보게 되면 사전 제작 드라마에 대한 쪽으로 가고 있는데 이게 왜 중요하냐면 예전에는 드라마 업체들은 사실은 이제 주인공 섭외하고 작가 하나만 섭외하면 되는 거거든요. 네. 그 다음에 나머지는 어차피 방송국에서 되는 거고. 그렇죠. 근데 그 판권을 그 가져갈 수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판권을 가져갈 수가 없었던 게 뭐였냐면은 저것 때문에 판권을 가져가, 그, 판권이 5년이 지나게 되면 방송국에 귀속이 돼요. 그래서 이 판권에 대한 거를 누적하지 못한 거예요. 갑질을 그러니까 한 거지, 것들이. 왜, 그러니까 왜 이게 그 드라마 주식, 그 엔터 주식 쓰레기라고 하냐면, 이게 뭐, 무형자산이 쌓여야 되는데 그게 안 됐던 거죠. 근데 이제 그거를 갖다가 딱 깼던 계기가 뭐였냐면은, 그 전에, 근데 왜 방송국들이 판권을 자기한테 귀속을 시켰냐면, 팬 엔터테인먼트라는 기업이 이제 그 겨울연가를 히트시키고 나서 그게 KBS하고 5대5였거든요. 네. 근데 그거를 갖다 이제 가져오면서 그렇게 넘어갔는데, 최근에 사전 제작에 대한 쪽으로 넘어가면서, 그러니까요. 이제 그 제작사들이 판권을 가져간다라는 거, 요거를 이제 포인트로 보셔야 되겠죠. 아니, 네. 좋은 얘기고요. 아, 제가 뉴에 관한 네. 얘기 있다 또 우리 개인적으로 얘기해 드리겠고요. 네.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차이 나이 몇 살이야? 서른다섯 넘었어? 네. 서른다섯 넘었어? 네네. 자기 동생은? 제 동생이 38인가, 39인가. 여동생은? 여동생이 이제 40 됐나요? 아, 여동생이 나이가 많아? 네네. 해당 없네? 네. 34세 이하 되시는 분, 우리 또 여기 시청자님 계신 분이잖아요. 나라에서 보너스 주나네? 봤어? 아, 그럼, 그, 봤어? 34세 이하만 주면 어떡합니까? 이거 봐, 제 거 잡아주세요. 21일 날 네. 정부에서 발표한대요. 이거 정말 대박이야. 대한민국 정부에서요. 일자리를 찾는 모든 청년에 월 45만 원 준다는 발표를 20일 날 발표한다요. 선심성 논란 다 필요 없고 재미나는 건 정말 특이한 거야. 18세부터 34세 매우 재미난 건 월 40만 원 구직수당 주고 최대 6개월 면접하면 월 5만 원씩 오해주고 또 중요한 건 알아? 중소기업에 우리가 취업하잖아. 중소기업은 만기를 지정한대 대한민국에서. 그래서 1년 이상 일하면 600만 원을 또 준대. 600만 원. 600만 원. 대박, 대박. 대박인데? 자, 하여튼, 이게 뭐 선거를 앞두고 뭐 이런 거다, 이게 비판적 시각도 있는데. 아, 진짜로 주는 거야? 아니, 이 사람아, 지금 기획재정부랑 고용노동부에서 하신대잖아. 네. 그럼 나라에 산다는 일을 자꾸 부정적으로 보면 어떡해? 아, 부정적으로 보는 게 아니라 진짜로 하냐고요. 어? 자꾸 부정적으로 보지 마. 중요한 게 아니라 선거랑 네. 상관없이 그런 거 하는 건데. 네네. 정말 이렇게 하잖아. 네. 이렇게 계속 했으면 좋겠어요. 뭐. 이런 제도가 많이 났으면 좋겠어요. 아니, 그러니까 꾸준하게 했으면 좋겠어요. 네. 아, 그렇죠. 얼마 전에 이런 거 많이 주면 뭐 업적 나쁜 사람이나 그런 사람도 있는데, 하여튼, 그래서 보면 나는 선거를 자주 했으면 좋겠어. 1년마다. 그죠? 그러면 좋은 아, 이번 세게 쏘네. 600만원 별도 지급. 아니, 만개의 중소기업에 네. 들어서 선정돼야죠. 네. 무슨 중소기업. 네, 여러분 여기까지 하겠고요. 2부에 다시 뵙겠습니다.